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충남의 이태동 씨, 서울 반포의 송지연 학생, 서울 답심리의 이금주 학생, 전북의 한은석 씨, 서울 대치동의 전용승 씨, 서울 목동의 이장목 씨, 서울 도봉구 미아동의 서애란 씨, 광주에서 자영 씨, 서울 방배동의 최은성 학생, 김경진 씨, 서울 대치동의 전용승 씨, 서울 구로구 독산동의 양미정 씨, 대구 비산 삼동의 희 씨, 광주의 미영 씨, 충남 논산의 황성환 씨, 이분들은 모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곡을 듣고 싶다는 것이죠. If I should stay, I would only be in your way. But I know I'll think of you every step of the way. 올림픽 패밀리 아파트의 유헌기 학생 손수건 받으셨어요? 이 영화 끝날 때쯤 여자친구가 마지막 장면에서 울어서 손수건 빌려줬다 그러셨죠? 영화 바디가드 중에서 I Will Always Love You 휘트니 휴스턴의 노래였습니다. 아, 이제 보니까 또 몇 분 계시네요. 서울 면목육동의 이아림씨, 대구 동구의 유경아씨, 대전 동구 대일동의 이현웅 학생 모두 다 잘 들으셨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말 중에 영화 제목이 몇 개가 나오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여동생 정아가 나 홀로 집에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인어공주처럼 대해주고 보디가드 역할도 하며 소수의 선인을 사귈 수 있도록 도와주어 사랑의 용기를 얻어 최후의 모이칸같이 멋진 남자를 연인으로 만나 위험한 독신녀가 아닌 행복했던 여자로 첫사랑을 간직하기를 빌면서 생일 축하 음악을 신청합니다. 대구 남구 대명사동의 유석하씨, 에릭 크랩튼의 노래입니다. 러쉬 중에서 Tears in Heaven.

영화 More Better Blues 중에서 More Better Blues, Original Soundtrack이었습니다. 흑인 트럼펫 연주자 블레이크, 그는 예술가면서 두 여자 사이를 방황하고 또 친구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사람이었죠. 아, 서울 송파구 잠실 7동에서 이수진 씨가요, 이 More Better Blues에 주연한 덴젤 워싱턴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셨네요. 블리크 역을 맡았죠. 덴젤 워싱턴. 현재 시드니 포이티어 이후에 가장 주목받는 흑인 연기자입니다. 대학에서는 저널리즘을 전공했는데요. 이때부터 연극에 매료됐다고 하죠. 그 졸업 후에는 오프 브로드웨이를 전전하다가 77년에 전문 배우가 됩니다. 그의 처녀 출연작은 시슬리 타이슨과 공연한 TV 영화 윌마였고요. 그리고 영화 데뷔작은 Carbon Copy 이런 제목을 가진 81년도의 코미디물입니다. 덴젤 워싱턴 그에게 국제적인 명성을 안겨다준 영화는 바로 자유의 절규, Cry Freedom이었죠. 리처드 아텐브로가 감독했는데요. 이 작품에서 그는 남아프리카의 흑인 인권운동가 비코 역을 아주 감동적으로 연기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영화로 아카데미 주연상 후보에 올랐었죠. 그 뒤에 덴젤 워싱턴은 90년에 영화 글로리에 출연합니다. 남북전쟁 당시 아주 큰 활약을 보였던 어떤 흑인만으로 이뤄진 한 부대를 다룬 작품인데요. 그는 이 영화로 아카데미 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덴젤 워싱턴의 연기는 정말 참 다양해요. 때로는 악역으로, 또 때로는 아주 멍청한 이미지의 흑인으로, 그리고 지성적이다가 때로는 낭만적이기까지도 합니다. 그런 그가 제주꾼인 스파이크 리 감독과 만난 것, 어쩌면 필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두 사람 전부 각자가 흑인 인권운동에 일조를 한 사람들이죠. 그 영화를 통해서요. 이 두 사람이 또다시 호흡을 맞춘 작품이 말콤 X입니다. 덴젤 워싱턴은 이 영화에서 열연을 해서요. 다시 한번 아카데미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자, 영화 말콤 X 중에서 듣습니다. 이 말콤 X 역을 맡은 덴젤 워싱턴의 연설, 그리고 Arrested Development가 부르는 Revolution입니다. Original Soundtrack으로 듣습니다. Before you put on this record, understand, this is for all of my ancestors who were raped, who were killed, and hung because of their plight for freedom and for dignity. They died for me, and they died for you. This is for them to know that, yes, even today, in 1992, we are still fired up, and we're still talking about revolution. Generations of good people and cycles of poverty. It bothers me, so I ask myself, I say, how you doing as much as you can for the struggle? No! Am I doing as much as I can for the struggle? No! Then why do I cry when my people are in trouble? No! My ancestors slapped me in the face and said, go! Mary Drummond told me to get up.

최근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만든 감독이죠. 박중훈 감독의 구루아리랑 중에서 소라 소라 푸르른 소라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노래였습니다. 서울 구로구 김영식 씨 잘 들으셨죠? 오랜만에 들으니까 저도 굉장히 좋은데요. 자 다음 곡은요. 서울 노량진에서 김태영 씨가 신청하신 곡입니다. 이태리 영화입니다. 예정된 희생 중에서 뉴트롤스의 아다지오입니다. 추억의 영화. 아마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40대 이상의 영화 팬들은 피에트로 제르미 하면 몇 편의 영화가 아련하게 떠오르시겠죠? 추억의 이탈리아 영화 철도원, 귀로, 형사. 피에트로 제르미는 감독으로서 그 비중이 크지만요. 그는 또 자신의 영화에 등장했던 배우로서도 훌륭한 연기자였습니다. 특히 영화 철도원에서 보여준 중년의 철도기관사 안드레아, 그의 서민 체취가 물씬 나는 구수한 분위기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영화 철도원은 피에트로 제르미의 1956년도 작품이었죠. 철도원 가족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서민의 애환과 갈등을 그려서 우리나라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피에트로 제르미 감독은 그 제목에서 암시하듯이 직업을 천직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한 서민의 긍지와 책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철도원이라는 직업에 일생을 걸면서 비록 가난하지만 그 속에서 작은 행복을 찾아가는 서민들의 얘기죠. 철도원 안드레아는 무사고 운전을 자랑하는 기관사로 지금은 최신식 전기기관차를 몰고 있어요. 안드레아의 귀여운 막내 아들 산드로는 그런 아버지가 여간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최신식 전기기관차를 무는 아버지를 영웅처럼 떠받들죠. 꼬마는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된 하루의 일과가 끝나면 안드레아는 동료들이 모이는 술집에서 한 잔 들이키고 그가 즐기는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말하자면은 이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었어요. 하지만 가정에 돌아오면 그는 엄격하기 그지없는 아버지기도 했죠. 직장도 없이 건들거리는 장남을 심하게 꾸중하기도 하고 또 마음에 안 드는 식료품점의 점원과 결혼한 장녀에게도 그렇게 따뜻한 아버지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의 아내 사라만이 혼자서 가족 간의 화해를 위해서 마음을 쓰고 있죠. 무사고를 자랑하던 이 안드레아가 어느 날 사고를 일으킵니다. 설상가상으로 철도 파업, 장녀의 유산, 장남의 가출이 한꺼번에 닥쳐와서 이 평범한 철도원을 지치고 슬프게 만듭니다. 영화 철도원은 이렇게 철도원으로 기타를 즐기는 주인공의 인간 설정, 여기에 카를로 루스티켈리의 음악으로 우리에게 가슴 뭉클한 감동을 안겨줍니다. 영화 마지막에 안드레아는 불치의 병으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숨을 거두고 맙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정말로 행복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안드레아처럼 피에트로 제르미도 1974년 12월 5일 간암으로 로마 한 병원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향년 60세였는데요. 그 건장하고 다부진 육체도 암에는 이길 수 없었던 거죠. 영화 철도원의 테마음악, 애상에 넘치는 멜로디가 이 영화의 분위기를 차분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듣죠. 영화 철도원의 테마음악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으셨습니다. 저번에 대구의 서영무 씨가요 아홉 번째 편지를 보내주시면서 이 영화의 음악을 꼭 들려달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어렵게 구했습니다. 영화 와일드 오키드 2의 타이틀 뮤직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Month later, I came back and gave her a piggyback ride right straight to hell. You only saw her once? Once. That was enough to know. I knew. Yeah, I used to feel terrible dragging you around from town to town, but I swear you're better off for it. You're better educated. Thank you. 와일드 오키드 2의 타이틀 뮤직에 이어진 곡. 자, 저번에 저희가 길어보는 한편의 영화 시간에 들려드린 수다노 뚜띠베네의 엔뉴 모리꺼네 음악이었습니다. 서울 서초 2동의 무지개 아파트 김주환 씨. 잘 들으셨죠? 자, 다음 곡은요. 영화 키스의 전주곡 중에서 I Touch Myself. 호주 출신 남녀 혼성 듀엣 Divine Youth의 노래입니다. 'Touch Myself' 영화 키스의 전주곡 중에서 'Divine Youth'의 노래였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서울 서대문구 천샘 씨 이름이 예쁩니다. 이분이 신청해주신 곡입니다. 영화 드라큘라의 아들 중에서 해리 닐슨의 노래 'Without You'로 문을 닫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 always smile, but in your eyes, you're Just the way the story goes. You always